이 시간에는 조국 통일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강렬한 통일의 지향과 의지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투철한 통일의 신념과 불면불위의 로그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젠가 수령님께서 인민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 조국 통일이라고 하시었는데 자신은 수령님의 요원대로 우리 세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고 통일된 조국을 후대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설사 조국 통일의 길에 존엄한 난관이 가로놓인다 해도 기어이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우리 장군님의 철의 신념과 강한 의지가 있어 민족 자주 통일의 역사는 힘차게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가슴 속에 억년 아물 수 없는 슬픔의 상처를 남긴 조체 83, 1994년. 우리 민족은 원래 이 해를 민족 대단결의 해로 정하고 그 해의 조국 해방 기념일을 계기로 열리는 제5차 본민족 대회를 여느 때보다 더 의깊게 개최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국상을 당하다 보니 누구도 미처 거기에 생각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은 누구보다 큰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어버이 수령님의 유훈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조국 통일은 어버이 수령님의 필생의 뜻이었다고 제5차 본민족 대회를 내년보다 더 의의있고 규모도 더 크게 잘 치루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쳐 주시며 세심한 지도를 주시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지켜 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려는 우리 민족의 굳센 통일 의지를 내외에 놀리시 위한 제5차 본민족 대회는 이렇게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유훈을 관철하여 교리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기 위해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노고를 우리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판문점에 수령님의 통일 친필비를 세우도록 하시어 본열의 상징인 판문점을 통일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불후의 고전적 노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조국 통일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를 발표하시어 수령님의 통일 사상과 방침들을 조국 통일 3대 훈장으로 정립해 주시고 겨레의 가슴마다에 통일의 3대 기둥을 옥색에 세워주시었습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통일을 염원하는 7천만 겨레에게 마음의 기둥이 되시어 우리 겨레를 어버이 수령님의 조국 통일 유훈 관철이로 이끌어주신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불후의 고전적 노작, 온 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를 발표하시었을 때 우리 교리가 터친 격정과 환희는 또 얼마나 컸습니까?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성원 모두를 통일조국 건설의 주체로 내세워주시려는 그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큰 뜻에 감복하여 남조선과 해외에서 각이한 계급, 계층의 인사들이 평양으로 구름처럼 모여왔습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운동사에 빛나는 자욱을 남긴 역사적인 평양 상봉과 6.15 북남공동선언 채택은 민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며 민족의 통일 위협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나아가시는 우리 장군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옹력의 최고 정화였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은 우리 민족 제일주의 기치 밑에 자조 통일의 진군길을 힘차게 다그쳐가고 있는 우리 교리의 앞길을 휘향히 밝혀주신 위대한 태양이시었습니다.